지친 들어요.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. 나랑 밥 한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?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닌 왜 만나나요? 아직 나는 안 되나요? 많이 부족한가요? 한번 만날 믿어봐요.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루의 방법 생각이 나요. 눈물이 나도 나 이렇게 참아 그댈 사랑하면 안 돼. 이유라도 있나요?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닌 왜